Hey boy, I've been thinking about us. 점점 더 깊어지는 밤의 노래는 나도 멈출 수 없어 out of control. 어디부터가 시작인지 모른대도 밤을 물들여 yeah. 소리를 따따로 달려가는 너와 나 뒤따라가 깊깊이 퍼져가는 빛이 빠져들어 비춰져 소속하는 공기에 짙어져가 hey 짙어져가 너와 나의 모든 게 다 낮에 태양을 숨겨버린 죄로 지금 난 여기 뜨거운 채로 너와 단둘이 남겨진 이 밤에 우리는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손댈 수 없이 위험했던 내게 순식간 날 휘감은 건 너의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 더더욱 깊이 oh yeah. 오늘은 우리 둘 비밀을 만들어 빗소리에 섞여 퍼진 our love song 더 보여줘 your light, all light 내 안에 있어줘 all night 마지막 순간까지 넌 내 곁에만 있어줘 하늘의 별을 다 삼켜버린 죄로 넌 푸르게 번져간 채로 너와 내가 이 밤 위에 서 있어 그리고 지금 내